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이 같은 본문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의 영광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 측면이었는데 먼저는 자신이 말씀하신 바 그대로 행하셨다는 것이고 또 둘째는 그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행하심으로 그 예수님께서 뜻하신 바를 성취하셨다는 것이었죠. 특별히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행하시고 또 그 행하신 바로 그 뜻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뜻하신 바, 바로 죄인인 우리가 용서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제나 화목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둘째는 말씀하신 바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부활로 인해 그분의 부활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어떤 뜻하신 바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죽기를 무서워하여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자유롭게 놓아주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그 능력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움츠러들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나아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런 하나님의 그 능력과 선하심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셋째는 부활 후에 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서 만나십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뜻하신 바를 이루십니까? 바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의 뜻을 이루신 것이죠. 우리가 때로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리하여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고 또 그렇게 행하신 바로 행하심으로 그 자신이 뜻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말로 다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신자됨의 기쁨과 영광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에 붙들린 바 되어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서서 이 말씀드린 이 본문을 통해 그런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영광은 모두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십자가의 영광과 혹은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같은 본문으로 이 예수님의 영광 혹은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증거하는 드러내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무엇이고 또 왜 하나님은 그런 수단들을 사용하시는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예수님의 영광,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증거하는 세 가지 수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빈 무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증거하는 수단으로 빈 무덤을 먼저 선택하셨는데 우리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6절입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여자들 앞에 여인들 앞에 나타난 천사가 가리키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거, 부활의 영광의 그 첫 증거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바로 빈 무덤, 돌 무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는 그 장면을 어느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증인도 없이 무덤에서 나가셨죠. 그리고 빈 무덤을 예수님의 부활의 그 영광,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을 증거하는 가장 최초의 증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로 만들어진 빈 무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첫 번째 증거 수단이 된 것이죠. 이러한 이 천사의 말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 40절입니다. 마가복음 다음에 있는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온 제자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였죠. 그런데 그때 무리 중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높이는 그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질러서 내 영광을 높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예수님의 가장 영광스러우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첫 증거물로 돌들이 그 증거물로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사건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의 증인으로 세우신 두 번째 수단이 무엇이냐? 바로 여인들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6장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아멘. 이 여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 나가기 위해서 새벽 일찍 나섰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붓고자 했죠. 이 향유를 붓는다는 것은 그 죽은 자에 대한 헌신의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사는 동안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런 그들의 여인들의 태도는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한 존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부활의 그 약속, 부활의 말씀을 믿었습니까? 믿지 못했습니까? 네,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향유를 부으러 바르러 가려고 했던 것이죠. 또한 다른 유대인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직도 날이 어두울 때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또 가는 동안에 어떤 고민을 하게 됩니까? 누가 도대체 돌을 이렇게 굴려서 무덤에 들어가게 해줄 것이냐라는 그 대책도 세우지 못하는 걱정만 하는 지혜 없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8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 여인들은 이 천사를 만났고 이 엄청난 십자가 부활의 그 영광을 천사로부터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사회 문화적으로도 그 당시 여성은 법정의 증인으로 세우지 않을 정도로 무시받던 것이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천사를 통해서 이 여인들을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증거하는 자들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돌들로 첫 번째 증거자가 되게 하시고 첫 번째 증거물이 되게 하시고 이 연약한 여인들로 하여금 두 번째 증거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증거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 번째 증거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뭔가 좀 더 낫고 괜찮은 자들이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 번째 증거자들은 바로 그 예수님의 영광과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증거하는 그 세 번째 증거자들로 세운 자들은 바로 실패한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을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을 증거하는 자들로 이 하나님은 바로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그 제자들을 증인들로 세우시겠답니다. 특히 베드로를 언급하는데 왜겠습니까? 물론 수제자이긴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버리는 데 있어서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저주하는 데까지 나아갔던 실패자 중에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부르셔서 회복하시고 증인으로 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증거하는 수단으로 가장 보잘것없는 것 자들을 없는 것들을 세우시는 것입니까? 돌무덤, 연약한 여인들, 실패한 제자들. 이왕이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그런 멋진 수단들을 사용하시는 게 더 지혜롭고 합리적이고 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이 선택한 그 수단들은 무시당하고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것들 아닙니까? 하나는 말 못하는 사물이고 하나는 겁 많고 지혜 없는 여인들이고 하나는 실패한 남자들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이런 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말한다고 할 때 어느 누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러한 수단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그 답이 우리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데 1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이 가진 어떤 조건과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그런 분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으로 내놓을 것이 없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 앞에서 겸손하게 그것을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만들고자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하시는 것,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러한 수단들을 사용하시는 이유이신 것입니다. 결국 보잘것없는 수단들을 사용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 자신의 영광만이 오롯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들을 복음의 증거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전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보고 볼 수 있는 축복이고 그것에 동참하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한 인생이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죠. 지혜가 없고 용기가 없고 능력이 없고 삶이 부족하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부족하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보잘것없음을 전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그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것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자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분을 증거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 큰 축복이며 큰 영광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나를 훌륭하게 만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깨닫기 위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크게 알고자 하는 그 소망을 품은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해서 오늘도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 하나님이 우리를 또 왜 부르셨는지, 또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는지 또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 빈 무덤과 같은 존재들이고, 또 지혜 없고 연약한 여인들과 같은 존재들이며, 또 실패한 제자들과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세우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증거하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깊이 감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떤 조건과 우리의 어떤 자격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또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보는 정말 그런 복된 인생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런 복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기쁨을 여길 수 있는 그 하나의 백성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런 삶을 위하여서 또 기도하며 또 그 삶을 살아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부족함들, 그것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또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 일하시는 하나님을 또 삶에서 경험하고 또 만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